더 기분 좋은 두 잔 나 이 잔에 먹어 내 새벽 5시에 나가 나 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더 기분 좋은 두 잔 나 이 잔에 먹어 내 새벽 5시에 나가 나 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오늘도 어김없이 해가 뜨거워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내 가지 반지 감긴 눈을 비비며 싸구려 커피 한 잔을 마시 빈속으로 오늘 하루도 별탈 없이 보냈으면 해 또 누군가와 싸우는 일은 없었으면 해 상처받는 일은 없었으면 해 그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 잘하면 돼 잘해야 된다는 잘 돼야 된다는 부담감이 없었으면 매일매일이 똑같은 하루 뭔가 특별한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 그냥 내 생각이야 사실 원해 건 내 바람이야 좋겠어 그냥 내 생각이야 바람이자 내가 원하는 내 말은 세상이야 기분 좋은 두 잔 나 이 잔에 먹어 내 새벽 5시에 나가 나 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내 기분 좋은 두 잔 나 이 잔에 먹어 내 새벽 5시에 나가 나 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빠르게 변하는 소울시티 도시 위 나 혼자 멈춘 듯해 검게 모든 거리 위 한적하다 못해 무서운 느낌마저 들어 혼자인 듯한 느낌에 어깨마저 움츠러들어 무서워 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벌써 내 아픔 깜깜한데 다른 이들은 어쩜 잘만 웃고 사는 난 또 이 길을 걸어 불안해 내 미래는 동이 트기 전 새벽 내구리 집어처럼 한치 앞도 안 보여 어두워 잠을 들기 전 내 방안처럼 내가 원하는 건 그저 행복한 것 뿐인데 세상은 더 많은 걸 바라고 또 요구해 내가 원하는 건 외로움이 아닌데 내가 가는 곳 여기든 저기든 다 외롭네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싶은 건 hey.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싶은 건 더 기분 좋은 두 잔 나 이 잔에 먹어 내 새벽 5시에 나가 시에 나가 나 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내 기분 좀 두 잔 나 이 잔에 먹어 내 새벽 5시에 나가 나 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더 기분 좋은 두 잔